선의 노래가 또 너를 움직여 흐르는 음악 소리에 네 맘이 흔들려 어쩔 줄 몰라 입 벌리고 나를 보는 모습이 아주 우스워 아주 우스워 아주 우스워 I can sing yeah I can sing yeah I can sing yeah 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I can sing yea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yeah 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Baseline goes doom doom 너를 부르는 그 소리가 또 doom doom Beat it through all like a boom boom 음악 속에 너를 맡겨봐 yeah. 오늘이 지나면 사라질 음악일 뿐이야 O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yeah 내가 할 수 있는 것 I can sing yea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yeah 널 움직일 yeah. 수 있는 것 It's me I'm back in the house 내가 있을 곳 바로 여기 이젠 빈틈없이 단단해진 언나의 무기 음악과 빛 전부의 얘기로 물들어버린 나 표현하기에 충분한 내 flow and performing yeah. 떡하니 벌린 입 좀 닫아 바보 같아 You think it's real cool then 박수를 쳐 하나도 놀랍지 않아 너 이건 당연한 반응 언제든 너를 기대감을 가면 O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Oh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Oh I can sing yeah Oh 내가 할 수 있는 걸 I can sing yeah Oh I can sing yeah Yeah yeah yeah Oh I can sing yeah Yeah yeah yeah 널 움직일 수 있는 걸